가방 리스트, 뭐가 필요한가, 뭐 할 때, 이제, 본인의 산모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가용,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아빠용까지, 기본적인 그 위생용품, 그러니까 그 세면용품 하고요. 그 다음에 속옷, 잘 챙기는 거,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옷은 이태원 씨랑, 뭐, 이제 수면 양말, 내복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거. 헉! 40대 초짜 부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같이 진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네, 자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각자 소개를 또 한 번씩 해줘야지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겠네요. 네, 다큐 감독 이현기입니다. 나왔어요. 시대표예요. 드디어 출산 후 정식적으로 나와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됐나요? 네, 만 6개월 지났죠. 네. 대단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대단히. 네. 이 뱃속에 있던 애를 다 이렇게 키워본 게 어떠신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밤에 잠 못 자고. 근데 요새는 좀 커서 밤에 좀 잠을 잘 수 있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 애기는 아주 애기 때도 그렇게 막 한 시간마다 깨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아주 애기 때도 잠을 그렇게 못 자진 않았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잠 못 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요즘에 이제 피로가 이제 한 6개월째 쌓인 상태에서 있는 몸이 계속 피곤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좀 얘가 자주 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요즘 힘들어하고 있어요. 초인은 한 12시 이후는 거의 10시, 11시 재워서 한 6시, 7시 그 정도 깨요. 물론 이제 중간에 깨면은 뭐 안아서 재우든지 이렇게 배 위에 올려놓고 뭐 토닥토닥해서 재고 뭐 요새는 좀 크다고 이제 손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저희 그 모유를 못 먹이고 이제 분유를 먹이는데 자기 전에 그 젖병 씻는 게 제일 힘든 거. 아 그게 더 힘들어요. 아 그 얘기는 나중에 몰아서 한번 합시다. 진짜 이거는 아 정말 인생이 제 2막이랄까? 아 3막이라고 해야 되나? 제 3막이겠구나. 결혼 한번 했으니까 결혼했을 때가 2막이라고 치고 아 정말 인생이 확 바뀌어요. 인생 자체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러네요. 아 지난번에 그 녹음한 거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애기 낳고 이렇게 목소리가 확 달라졌는지 몰랐거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게 힘들었던가 봐. 아니 저희 집도 그때 같이 그 끝나고 나서 출산할 때 했는데 저 이제 편집하니까 계속 듣잖아요. 분만실 대기실하고 낳고 나서 딱 했는데 이게 목소리 톤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일을 거친 거야. 아, 근데 뭐 그렇게 했다고 애가 뭐 커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더러워서 정말. 아, 남편분이 그 인터뷰 한 걸 안 들으셨나요? 아니 뭐 그때뿐이지 뭐. 아, 시간 지나면 아, 계속 들려주세요. 잘 때 머리맡에 내가 들려주세요. 그래야지 이 팟캐스트가 다운로드 올라가 카운트가 올라가고 그렇죠. 아이고 참 하여간 그게 보통 일은 아니고 애기 키우면서 너무 힘든데 또 어느새 또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으면서 그 정말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큰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잘 알겠고 실감을 하고 또 정말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지만 저렇게 이쁘니까 내가 이걸 참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 첫째잖아요. 제 대표는 첫째가 어쨌든 지금 좀 크고 한 좀 커가지고 3살, 4살, 5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모습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현재 항상 우리 현재를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동영상 같은 거 찍어놓으면 보면 아 저 때가 있었지.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거하고 실제 느끼는 거하고는 느낌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딱 저희가 지금 이제 둘째 있기 때문에 다 보면은 진짜 이쁜 거예요. 큰 놈은 아무 안 와달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사정이어야 되는데 그 애는 안기는 맛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장이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를 아니 아니 이게 키워보니까 확실히 입생이한테 입을 거야. 야, 네 아빠가 네 동생이 더 이쁘대. 이럴 거야. 가서 일러야지. 뭐 저도 크면 느끼죠. 그래도 이제 첫째 낳고 첫째 아까 얘기했지 딱 좀 크면 거기에만 집중되는데 옛날 생각이 안 난다가 둘 동생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셋도 낳고 넷도 낳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 예,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아주머니가 아유 애기 요즘 뭐 잘 크죠? 아, 네, 아, 힘드네요. 아, 근데 이쁘죠? 막 이런. 아, 이쁘니까 이렇게 힘든 거 참고 있죠?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니, 나도, 그래서, 그 잊어먹고 둘째를 낳고 싶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만 낳은 사람들은 그것을 좀, 전혀 모르진 않겠지만은, 느낌을, 아까 얘기했지만, 키우는 그 순간만 아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현재도 정신없는데 과거 생각나는 거 별로 없거든. 그런데요. 우리 팟캐스트의 키워드가 노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둘째를 낳으려면 이 노산이 아니, 저희 낳습니다. 최대표보다 3살 많습니다. 그게 낳았어요. 대단하다니까. 정말 대단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몸살 때 괜찮냐고. 나는 아 진짜 회복이 느린 것 같아요. 보통 2-3개월이면 된다 뭐 보통 그러잖아요. 저 2-3개월 때 누가 거짓말했어 막 이러면서 너무 계속 힘들고 막 그런 여전히 요즘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6개월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골반 저리고 이런 건 조금 덜 해졌어. 없어지진 않았어요. 덜 해졌어요. 그나마 좀 이쯤 되니까 조금 나아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남들보다 2-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겠죠. 회복이 정말 늦게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애 보는 것도 좀 누가 옆에 돌봐주고 그러면 좀 빠르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40대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그게 출산 후에 그런 몸조리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 이렇게 되는 환경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경제적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가족이 좀 많이 있어서 애를 좀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좀 있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산모? 산모가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애한테 매달리면은 체력 회복이 안 돼. 진짜 그 제가 조리원 동기들과 모임을 한번 했어요. 아우 모임도 하셨어요? 그럼요. 아 이게 시간 내기 힘든데 아까 그거. 사진 보여준 게 그 조리원 친구들이에요. 신생아 옆에 누워있던 애들. 근데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멘붕이 왔다. 진짜 그러니까 애기 이렇게 딱 혼자서 처음에 막 볼 때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진짜 멘붕이 왔어요. 내가 할 일도 너무 많고 힘들고 거기다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내 맘대로도 안 되고 그런데 애는 막막 울어대고 막 한참 힘들 때 그때 나 혼자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하고 그때 진짜 멘붕 오더라고요. 내가 이게 한 며칠 하고 나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개 무한반복 같은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의 양은 내 능력의 범위를 그냥 벗어난 거 아니고 매우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텅 머리가 비면서 맹, 붕 이렇게 와요. 근데 그게 다들 경험했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동기들은 나이가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린가요? 천만에요. 다들 제 나이 듣고 놀래죠. 30대? 그럼요. 뭐 자기가 나이 많다고 생각한 노산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그녀는 36세. 그래서 많긴 많지만 뭐 저한테 되겠어요. 나이는 최강입니다. 그 자리에 또 저희 집 저희 만화님 나갔었으면 그렇지 최강의 최강 언니지. 네, 뭐 일단 그 이런저런 네. 얘기는 또 계속 아유, 결론은 한마디로 애 키우는 건 보통 일 아니다. 그래서 육아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임신했을 그런 방송할 때도 뱃속 이게 좀 모르는데 키울 막상 나가서 키우면 이 새로운 항상 세상이 펼쳐진다고 한 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하는데 진짜 새로운 세상이죠. 항상 매일매일이.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네, 뭐 한동안은 저희가 저는 이제 이미 애를 낳아 육아 단계 돌입을 했지만 그래도 팟캐스트의 주제는 이제 임신과 출산이었으므로 뭐 이제 뭐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마무리가 될 시간은 없겠지만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팟캐스트는 뭐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 이슈가 떨어지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 한동안 하더라도 뭐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애를 이제 낳아버렸고 이제 육아에 전념할 시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좀 정리를 좀 해 보니까 아, 우리가 안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봄직하다 싶은 게 이제 오늘은 이제 출산 가방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산 가방이 뭔지 아세요? 이제 보통 그 병원에 이제 애 낳으러 갈 때 준비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뭐를 가지고 갈 건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는 초산일 경우 진짜 큰 일이 제 앞에 있죠. 바로 이제 출산이라는 거죠. 뱃속에서 배가 네. 이제 불러갖고 뱃속에서 있던 아기가 이제 나올 텐데 언젠가는 그 안에만 있진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그 큰 일을 이제 대할 때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되면 그래서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되나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또 좀 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블로그니 뭐 이런 걸 해서, 출산 가방 리스트, 뭐 이렇게 해서 치시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놀라운 것은 다 유사하다는 거. 유사하고, 뭐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변수가 되는 건, 이제 여름이냐 겨울이냐 계절. 뭐 계절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안 당해본 상황에 뭐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좀 뒤져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 저도 그렇게 했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없는 것도 거기 있는 거, 아, 이게 필요한 건가? 싶은 거는 이제 사서 이제 가방을 미리 싸놔요. 그래서 보통 갑자기 이제 조산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예정일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가방을 하나 싸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놓느냐? 문 앞에 놔요. 아, 갑자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된다. 들고 탁. 그거 들고 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달 전이라고 하는 건 만에 하나 조산이 될 경우에 또 대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만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려 했으나 또 막상 또 이게 또 이렇게 어쩌지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딱 준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지 하다가 저는 한 달 좀 안 남겨놓고 그때 좀 이렇게 대충 이제 정리가 돼서 그거를 예 문 앞은 좀 그렇고요. 문 앞에 있는 방 안에 예, 그 문가에 세워놓고 신랑에게 주지를 시켰죠. 만에 하나 비상사태가 돼서 내가 이걸 못 들고 가는 상황이 되면 당신이 이걸 들고 병원으로 와야 한다라고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문간 방에다가 예, 이제 이렇게 세워놓았죠. 문가에 딱 그 입구에 세워놓았지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이제 했는데 저는 출산을 예정일을 이틀 남겨놓고서 해서 완전 정말 다 커서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신랑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그냥 가방을 신랑이 들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럴 정신은 없더라고요. 어차피 신랑이 한 번은 그냥 뭔가 때문에 정리를 하러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어차피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 상태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배아플린 일단 간 그 가방을 들고 갈 뭐 이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막 아파 죽는다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 가방을 놓고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들고 왔습니다. 주지 시킨 대로. 그래서 이제 그 가방 이제 그것만 딱 펼치면 이제 내가 병원에서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 같은데 뒤져 보시면. 출산 가방 싸기 아니면 출산 가방 리스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다 비슷한데 사실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게 아닐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좀 예측 혹은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애나라마다 가방이 너무 가방이 크면 혹은 가방이 막 두 개 세 개 되면 피난감 그것도 번거롭고 또 너무 준비를 덜 해가면은 그 갑작스럽게 뭔가를 또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진짜 필요한 건지 진짜 그렇죠. 급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하다 보면은 선택 사양일 수도 있거든요 이 준비물이라는 게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이게 선택 사양이 되는지 그렇죠. 이게 필수가 되는지 근데 우리 어떤 경우는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그 산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필수가 아닐 수도 있어 또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고려를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 아 이걸 준비해 가야 되나 싶어서 새로 산 것도 있었고요 저는 썼어요 근데 그거 아 저는 싸간 거 같아 썼던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왜냐면 그 전에 내가 준비를 많이 안 해놨었기 때문에 새로 샀어도 그리고 또 이게 뭐에다 쓰는 거지? 뭐 이랬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리스트 보니까 이렇게 굽혀지는 빨대가 리스트에 있어요. 이것을 뭐에다 쓰는 물건일까? 왜 가지고 오라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굽혀지는 빨대가 집에 있었으면 넣었을 거야 아마 근데 없었어요 사서 넣어야 되는데 또 사긴 또 그렇잖아요 뭐, 그 빨대를 혹시 모르니까 그냥 살까 생각은 했어 나 모르니까 모르는 상황이니까 필요한가 싶어 살까 하다가 뭐 하여간 못 샀어 그냥 정신을 거기까지 못 써서 못 샀어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마도 지금도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누워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라서 각도가 안 나와서 굽혀지는 빨대가 필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그거 없어도 크게 뭐 그러진 않아서 그냥 그래서 사용하는 거였나 뭐 왜냐면 꼼짝 못하고 누웠으니까 처음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 용도였나서 그게 잠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넣으라고 그 했나 보다라고 잠깐인데 그것도 없으면 또 예. 네, 근데 뭐 요새는 침대가 다 돌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못 움직여도 그냥 그래서 없이 그냥 했는데 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도도 모르겠고 뭐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 같은 거 오늘 그냥 간단히 한번 네. 또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무튼 이제 찾아보면은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쫙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말로 그걸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자 뭐 그러긴 할 텐데 그냥 하나하나 정도 이렇게 대충이지만 이제 필요성 같은 거 한번 제 경험에 비추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 기본으로 평소에 갖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그건 가지고 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 안에 지갑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신분증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들고 가면은 뭐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걸 만약에 안 들고 갔다. 근데 이제 신분증이라는 건 이제 이산모가 그 산모가 맞느냐의 문제인데 다니던 병원인 경우라면은 그 병원에서 주는 어떤 산모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그걸 딱 줬을 때 에 그거를 이제 확인을 뭐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바로 가니까 들어가서 이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들어가면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가 이 사람이 맞는가 뭐. 네, 확인해요. 네, 그래서 뭐 주소 물어보고 막 나 아파 죽겠는데 자꾸 그걸 다 써있는데 왜 물어보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사먹어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중에 피곤해지거든요 그거. 그 확인 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 확인 왜 하나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진짜 그 말이 여기까지 200까지 튀어나올 뻔했는데 말았는데, 간호사가 자꾸 주소를 묻는 거야. 아, 거기 다 써있잖아요. 나 지금 배 아파 죽겠다고요. 막 이 말이 나오고 싶더라고요. 물론 하진 않았지만. 하진 않았지만. 계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산모수첩이라든지 뭐 신분증, 돈, 핸드폰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늘 갖고 다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모수첩 정도만 미리, 이제 산모수첩 정도만 미리 챙겨놓으면 이제 뭐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 이제 뭐 수술이든 출산이든 하고 나온 다음에 문제인 거죠. 들어가서는 이제 있는 옷 다 벗고, 거기서 수술복, 산모, 출산복 그 있잖아요. 그 트인 거. 그거 입고 뭐 이제 전혀 뭐 아무 정신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해서 이제 애와 함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했죠. 그래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니까 그 이제 처음에 회복실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서 상태가 막 안 좋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하고 나서 이제 입원실에 가서부터 이제 제 뭐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목록에 보면 뭐 심지어 뭐 드라이기까지 다 있는데. 아, 요새 병원에서 다 있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 상황에서 머리 드라이까지 하는 산모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불문율이 산후조리 동안에는 머리 감는 건 고사하고 뭐 세수 이빨 닦는 것도 하지 말라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찬 거 들었게 찬 거가 안 좋아서 예, 좀 우리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근데 물론 이제 괜찮아요.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샴푸며 드라이기며 나는 굳이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라는 분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니까 챙겨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 물론 안 챙겼고. 그러니까 그 세면도구라고 세면도구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빨도 뭐 다 좀 전통적이긴 한데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이빨도 닦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약해져 있다고. 네, 이가 약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 브러쉬를 긁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가그린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가그린을 준비해 가서 그걸로 이제 헹구면서 버텼고요. 그리고 어차피 수술한 저 같은 케이스는 한 2, 3일은 링겔 맞고 있잖아요.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나가서 뭐 뭘 하고 이럴 적은 없어요. 그런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뭐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환자, 그냥 수술 직후에 환자예요.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그렇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필요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는 경우는 준비물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그 바로 퇴원을 하는 경우라면 정말 말 그대로 딱 병원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죠. 이게 뭐가 필요한가 뭐 할 때 이제 본인의 산모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가용,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아빠용까지, 이제 아빠가 같이 거기서 감염해서 입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아빠 거는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추가 이불 뭐 이런 거 잘 때, 그러니까 이제 병원 시설이나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도, 본인이 갈아입을 속옷이나 뭐 양말이나 뭐 이런 거 정도. 근데 보통 이제 줄창 같이 못 입는 케이스라면 어차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거기서 계속 못 있고 휴가 못 내고 그냥 회사 갔다가 와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빠가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준비를 할 수 있게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엄마, 그 산모용은 병원에만 있을 경우는 세면도구와 예, 타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본 뭐 수속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서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 병원 가면은 필요한 것들 그런 거 이외에는 뭐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 이후에 조리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예, 그게 조리원 가방이 따로 나오는 거죠. 조리원 가방 안에 들어가는 게 좀 많죠. 왜냐면 조리원 회사는 최소한 2주 정도는 있으니까 갈아입을 속옷 기본적으로 팬티 양말. 저는 이제 겨울에 출산을 해서 여름에도 몸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조리가 좀 힘들다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가서 이렇게 산모들이 이렇게 쭉 모이잖아요. 그럼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그 수면 양말 두꺼운 거 있잖아요. 다 그거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서 양말 두툼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속옷 같은 거 갈아입을 거.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평소에 조리원에서 지낼 때는 조리원 옷이 있으니까 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옷만 다르면 갖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저는 가을에 들어가서 겨울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11월 말이었잖아요. 11월 말이면 그 겨울 아닌가? 근데 약간 덜 추웠고 12월 거의 중후반 지나서 나오니까 그때는 완전 추웠고 그래갖고 저는 계절이 바뀌는 게 옷이 굉장히 좀 달라서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입을 옷 그다음에 안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속옷과 수건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세면도구라든지 또 이제 조리원에서는 좀 이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기본 로션이나 화장품이나 또 여기서는 이제 샴푸 뭐 이런 게 필요하죠. 샴푸, 그다음에 바디워시 이런 거. 이런 게 사실은 조리원에 다 있어요. 있지만 이제 내가 특별한 거를 좀 쓰겠다. 거기 있는 거 안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가져가고 대부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폐음 방서 네,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분만한 분들 주머니 뻥 뚫리는 방석 있어요. 예, 그런 방석 있어요.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가져가는 그 리스트 출산 준비 리스트 있어요. 네, 그건 그거 필수라고 조리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원 가면은 요새는 그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게 자기가 챙겨야 될 물품 그거기 때문에 아마 그 병원에서 근데 그렇게 오래 있지 않잖아요. 수술하는 사람들 거예요. 네.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어쨌든 2박 3일 정도 되나요? 보통? 그 왜냐면 저기 수술한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2박 3일은 거의 끔찍 못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약간 회복 기간이라서 그때 뭐 하는데 자연분만도 회원부 방송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이게 안 요새는 하긴 의자 있고 막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앉아 있고 하려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연분만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저도 답을 못 하겠네요. 네. 저도 수술녀라서 아 얼마 전에 저보다 한 살 아래의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저랑 같은 나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며칠 그러니까 지난달 출산을 했어요. 아 이게 확실히 체급하고 관계가 저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 친구는 덩치가 되게 크거든요. 키도 뭐 70 넘고 막 42에 애낳는데 자연분만 했잖아요. 체급이 이게 중요해. 난 너무 조그매서 애를 못 낳은 것 같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 체급이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저질 체력인 거야. 그런가요? 아, 그렇죠. 네, 그녀가 관리를 잘했군요. 네, 그 그러니까 예, 네, 희망을 관리. 가지셔도 된다니까요. 그녀 마음으로 자연 분만했다니까요. 네. 내가 정말 대단하다며 칭송했죠. 그 회원 방석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우리 둘은 얘기를 못 하겠네요. 단 요건 있죠. 조리원 가면 있어요. 병원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리원 갈 거고 안 갈 거고, 혹은 병원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따라서 가지 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요새는 저기, 그, 어쨌든 가져가서 안 쓰면은 그냥 놓고, 아니면 그, 벽에 대신 배터지. 그럼 되죠. 왜냐면 없으면 또 다시 가져가야 되니까. 뭐 네, 그렇죠. 그게, 예, 네, 그래야 될까, 되죠. 아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슬리퍼가 이제 항목에 있는데, 조리원에는 슬리퍼도 있고요. 그럼요. 거기 네. 예, 숙박비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병원의 경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네. 근데 병원에서 우리 보통 그 출산하러 가기 전에 준비물이라고 뭐 준비해야 된다고 뭐 주더라고요. 그걸 대충 보면은 필요한 그게 또 목록이 또 있더라고 거기서. 거기에서 받은 목록이 어때서 저가 받은 목록은 그냥 세면도구 가져오라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세면도구와 수건 정도, 속옷 정도 준비하라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 외에는 저기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남편 입장에 이렇게 보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수유하시려면 수유 패드도 좀 필요하고 또 그 수유 패드라고 해야 되나? 그 저 수유 브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하시 그런 것도 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트에 들어 있어요. 왜냐면 애를 낳으면 수를 당연히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트에 있어요. 그런데 그 42에 애 낳는 노산인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지 나오게 나. 근데 맥이잖아요 지금. 나오죠. 나와서 맥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또 하나 그게 주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모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오겠나 뭐 이제 나이에 대한 강박관념인 거죠 일종의. 더군다나 그 이 감독님 와이프도 안 나왔었고 저희 어머니 우리 엄마가 사실은 마흔에 제 막내 늦둥이를 낳으셨는데 그때도 안 나왔었고 나는 지금 마흔 넘었으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레 겁을 먹으셨구만.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마흔 넘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오면 먹이고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유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했다가 안 나와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어서 그 관련 수유 관련된 건 미리 준비 안 했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러니까 안 나오면 다 쓸모없는데 막 또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만약에 나오면 그때 준비한 우리 집은 안 나오고 그래요? 그 내가 받을 걸 그랬다. 그렇구나. 아, 근데 둘째는 좀 조금 매졌어요. 그래요? 첫째는 거의 뭐라 초유 정도? 잘 몰라서 그때 그 안 나오게 했을 수도 있어.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몰라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좀 관리를 못한 측면이 나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유 브라, 수유 패드, 뭐 젖병 이런 것들도 다 그 목록에 있어요. 왜냐면 가서 먹여야 되니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유 브라, 수유 패드 뭐 안 나오면 내가 왜 그게 필요할 것인가? 나중에 정말 나와서 필요하게 되면 신랑을 마트로 보내리.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편해요. 굳이 그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이걸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대도시 이게 큰 데서는 물건을 뭐 마트 큰 데도 가면 있고 단지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 찾으면은 그건 좀 힘든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은. 당일날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수입으로 수입하다가 당장 애는 당일날 없어서 난리 나고 이런 그렇죠. 분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네, 그래서 단지 조금 불편할 그 수도 있고 이렇게. 장보러 갔을 때 그 코너에 가서 신랑한테 이것이 수유불화라고 하는 것이니 내가 나중에 혹시 이걸 요구하거든 여기 와서 이걸 사시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안 샀어요. 젖병은 가져갔어요. 혹시 몰라서 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젖병은 필요할 거야. 안 나오면 젖병이 더 필요할 거고, 나와도 혹시 뭐 이렇게 조금씩은 뭐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많이는 안 사고 젖병 딱두개 사가지고 놨다가 그거는 들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쓸 일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조리원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 병이 있고요. 자기들이 먹이는 분유가 있고요. 그래서 내걸 갖다 쓸 경우는 그 이제 애를 조리원에서 애를 내 방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특별히 여기다 먹이겠다라고 일부러 하지 않는 한은 크게 젖병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젖병도 거기에 다 주잖아요. 분유도 다 그러니까요. 타서, 근데 아니, 이제 혹시 몰라서 예. 필요한 데 없을까봐 그냥 사놓은 거가 두개 있어서 그거는 혹시 몰라서 가지고 갔었는데 크게 쓸모는 없더라. 왜냐하면 병원이나 조리원이나 자기들의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들의 젖병이 있고 그걸로 먹이고 심지어 태어날 때 그걸 주기까지 하더라 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처음엔 잘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나와가지고 먹이는데 거기 이제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조리원 같은 데도 그렇게 굳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수유 패드에 속옷까지 다 갖춰 입고 다니지를 않았어요. 다들 그냥 이렇게 자주 수유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수유를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기 그거를 산후조리원은 그 매번 두 시간 정도 간격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다른 거할 새가 없어요. 조리원에서 수유만 시간이 다 가요. 저는 가서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여긴 조리원이 아니고 수유사관 학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정도로 왜냐하면 먹이려고 들면 정말 한 시간 두 시간마다 계속 가가지고 수유실 가서 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속옷 다 갖춰 입고 가서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해요. 그래서 또 조리원에서 주는 옷이 뭐 환자복 같이 생긴 거긴 한데 그냥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냥 그것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퇴원해서 필요한가 싶어서 그냥 한두 개 주문했지. 뭐,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사 놓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젊어서 분명히 뭐, 모유수유를 할 것이 틀림없어서, 아니, 나이가 많아도 모유수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준비해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그런 생각에, 뭐, 질에 좀 그런,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혹시나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일단 수유 관련 용품 조금 이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이제 속옷, 그다음에 이제 세면도구, 그다음에 이제 옷은 이제 들어갈 때 나올 때 맞춰서 생각해서 고고, 그다음에 이제 산모가 따뜻하게 조리를 해야 되니까 뭐 이제 속옷 같은 거 특히 겨울에 내복 같은 거잘 챙기는 걸로. 겨울, 봄 정도도 내복은 챙기셔야 될 그쵸, 거예요. 그쵸. 산모는 여름은 너무 이제 더워서 뭐 내복이 필요 없긴 하는데 봄, 가을은 아무래도 쌀쌀하니까 겨울에 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복은 아마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면 나머지는 의외로 그 소위 지금 조리원들이 비싼 돈을 받는 만큼 많은 것을 완비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막 필요하고 그러진 않아요. 필요하면 집에 와서 필요해야죠. 달라고 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쓰는 것들이 이제 물건이 좀뭐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아이를 이런 고급품을 줘야 한다. 그 나는 우리는 따로 이걸 해주세요라고 해서 넣은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하게 거기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와서 집에 와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원을 안 가시는 분은 새우는 바로 필요하니까 준비를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조리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필요 없었고 조리원에서 뭐가 필요한지 배워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주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가 아니고 이제 많은 경우는 조리원에서 보고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거 써보니까 좋다 해서 그런 것들을 조리원에서 바로 컴퓨터로 주문을 해가지고 조리원으로 택배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도 그래서 택배 기사가 조리원으로 전화 와가지고 아 지금 집에 없으니까 어제 맡겨주세요 뭐 이런 전화 받는 것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니까 기본적인 사항들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인 그 위생용품, 그러니까 세면용품 하고요. 그 다음에 속옷 잘 챙기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옷은 이태원 씨랑 뭐 이제 수면 양말, 내복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유 관련 용품은 굳이 필요 없지만 내가 가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항목,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 짜잘한 것들, 가서 뭘 할까, 가서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 읽거나 뭐 그럴 새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나는 가서 뭔가를 하겠다. 나는 모유 수유 안 한다. 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모유 수유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산후조리는 약간의 시간은 날 수 있으나 책을 길게 읽을 시간은 없을 겁니다. 저희 경험은 가급적이면은 그 수유를 하려고 엄마니까 네, 시키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왜냐면 그 아예 처음부터 아예 너무 안 나와서 그 이게 난 분유를 먹이겠다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엄마들이 갑자기 모유를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엄마들이 너무 받다 보니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포기. 포기를 할 거야. 근데 산후조리원에서는 또 가급적이면 그 뭐라죠? 그 마사지 무슨 마사지라고 하죠?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 이것을 해서 어쨌든 이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유가 아니라 모유를 먹이게끔 그리고 또 상담할 때도 그래 여기서 뭐 모유를 먹일 수 있게 우리 최선을 다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요즘 트렌드니까. 네. 요새 그게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다들 거기에다가 혼신의 힘을 쏟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안. 그래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괜히 마음에 엄마 마음에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마음에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옛날에는 나중에 모유수 얘기 한 번 더 해요 우리. 근데 그 한 몇십 한 일이십 한 일이십 년 전에는 또 분유 그 분유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더 좋다라는 그러면서 그 분유 먹이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일부러 모유 막 끊고 막 이런 때도 있었대요. 네, 예, 예. 그런데 요새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이제 분위기가 유행인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좋다는 게 많이 이제 알려져서 이제 먹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뭐 나도 또 거기에 동참할 생각이면 좀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든, 근데 나이가 어려도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고요. 나이가 많아도 나온 사람은 나와요. 절 보세요. 물론 저도 이제 관리 잘 못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럼 그래도 요새는 모유 먹이고? 요새는 간식으로 모유를 먹이고요. 간식으로? 네, 간식으로 모유를 먹이고, 이제 주식으로 우유와 이유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고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 외에 곁가지로는 손님이 오면 뭐, 이렇게 접대하고, 이런다고 뭐, 접시, 일회용 컵,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걸 왜 우리가 준비하세요? 아니, 그런 걸 뭘 준비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럼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사오는 거 같이 나눠 먹든지. 그러면 되지. 사들고 와야지. 뭐, 대접은. 그래도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럴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뭐 나는 찾아올 손님도 없는데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 정도만 해도 뭐 크게 이제 엄마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행 갈 때 그 준비하는 거 정도로만 하면 돼요. 여행 갈 때 준비하는 거 정도 하면 뭐 실제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애기께 들어간다라는 게 조금 다르죠. 이제 없던 인간이 하나 더 생겨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애기 거를 하는데 애기는 일단 빈몸으로 태어나서 다 예, 그 나오기 때문에 뱃속에서 얘를 데리고 나올 때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할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병원에서 애기 배냇 쪼그리 막 주고 뭐 이런 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속삭에 뭐 이런 거 주기도 하고. 요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다닌 병원은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미리 해봤어요. 전화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뭘 준비할지 이렇게 네.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병원에선 뭘 주나요?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나눠드린 그거에 있는 대로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 수건이랑 세면도구, 슬리퍼, 뭐 그다음에 아기 배냇 쪼그리 이 정도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배냇 쪼그리 주는 데도 많다는데 거기는 뭘 주나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비싸잖아. 나중에 조리원 가서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딴 비싼 병원도 있다. 더 비싸. 난 되게 비쌀 거라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가격이었고 내가 있던 병원보다 더 비싼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배냇 쪼그리 그거 얼마 한다고 좀 주지. 제가 간 병원은 주던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워서 안 준 게 아니고요. 좋은 거 아니니까 줘봤자 쓸모없어서 안 준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바랬는데 안 준다고. 저희는 주더라고요. 그 속삭에 겉삭에도 주더라고. 이번에는 첫째 때는 안 줬는데 좋다. 나는 왜 하나도 안 줘. 뭐 가방까지. 그래서 그 가방은 이게 첫째 때 받은 가방, 둘째 때 가방 뭐 이렇게 디자인은 똑같은데 속에 조금은 좀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집에서 이게 두 개가 덜렁덜렁 그러고 병원 갈 때 애기 때 거기다가 지금 뭐 여기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그걸 또 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네, 나올 때 그건 그 아기 기저귀 가방에다가 각 그 협찬사에서 한 샘플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는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애기 배냇저고리 속삭 이런 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이제 병원마다 이제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그 조리원을 안 가는데 그 병원에 딸려 있는 조리원에서 줘요. 아.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받아갖고 나오면 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길 안 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병원에 혹시 아기에 관련해서 뭘 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주는 거를 제외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준다고 하였으므로 그 아이가 빈몸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 밖으로 나올 때 입을 옷가지를 하나 그래서 이제 배냇 쪼그리랑 그다음에 이제 겨울인지라 그래서 속삭에 겉삭에. 네, 겨울에 네. 좀 추울 때는 그게 그쵸.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배냇 쪼그리 속삭에 겉삭에 그다음에 그 손삭에 발삭에 네, 주셨던 손삭이가 그 이 감독님이 저한테 손삭이를 주셨었잖아요. 그걸 이제 같이 싸서 이제 가지고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 기저귀 네. 애기가 이제 필요할 테니까 기저귀 좀 몇 개 사가지고 한 통 사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가지고 한 통 사가지고 몇 개를 가져가고 가서 보고 필요하면 더 갖고 오면 되니까 싶어서 그거랑 그다음에 그 물티슈 물티슈는 또 그냥 왕창 사놨었거든요. 그래갖고 물티슈는 사실은 애기용보다는 병실에 있으면서 저희가 더 많이 쓰죠. 근데 어쨌든 물티슈 그다음에 이제 뭐 각티슈 이런 거는 역시 병실에서 저희가 더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배냇 쪼그리 겉삭에 속삭에는 막론하고 필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또 가제 손수건. 가제 손수건 필수예요. 그게 네. 더 중요해요. 가제 손수건. 네. 애기들이 신생아 지금 저희 6, 7개월 됐어도 이렇게 먹고 나면 토하고 막 흘리고 하게 되고 지금도 많이 쓰는데 신생아 잘못하면 하는 것도 자주 하기 때문에 가제 손수건은 특히 더 다른 것보다 왜냐면 병원에서도 물론 주긴 하는데 한정적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미리 가제 손수건 좀 많이 준비해 두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제 손수건 제 경험을.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런데 역시 그 배냇 쪼그리와 속삭이 겉삭이 같은 어떤 그 의류 쪽은요. 나올 때에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신생아실에 있을 때 병원이나 조리원이나 다 신생아실에 있을 때는 유니폼에 해당하는 이제 자기들이 쓰는 베네 쪽을 입혀갖고 기저귀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아기가 나오면 병원에서는 그 병원용에서 쓰는 베네 쪽으로 신생아실에 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먹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간 그 베네쪼골이랑 폭세거세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거 입혀갖고 내보내요. 그래서 그 집에 올 때 입혀 집에 올 때 해서 네. 거기서 입혀서 애랑 같이 내보내니까 그때 나올 때만 필요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만 필요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날 사실은 안 가지고 나중에 가져가도 사실은 되긴 돼. 네, 미리 그렇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만 그렇죠. 준비하면 되니까. 그거는 병원도 마찬가지, 조리원도 마찬가지. 조리원은 이제 데려가면 이제 병원과 달리 이제 입고 간 옷을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 다시 또 거기 초기화 되죠. 그걸 다시 줘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나올 때 다시 달라고 해서 입혀갖고 내보내. 그 안에서는 그들의 유니폼을 입는 자기들 그 베네 쪽으로 입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준비해야 될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가져가는 게 맞고요. 사실은 혹시 미리 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죠? 가슴 졸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입혀갖고 나올 때 날씨 따라서 특히나 이제 주의하실 거 하면 되고요. 하나가 이제 카시트. 병원에서 나올 때 카시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필수입니다. 그 카시트는 뭐 저희도 어쨌든 카시트에 딱 앉지, 어렸을 때부터 카시트를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태어날 때도 카시트에 딱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가든 조리원을 가든 나올 때 차를 타고 가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가지 생각해보면 카시트가 필수고,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법으로 카시트를 준비를 안 하면 애를 안 내보내요. 뭐 그런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도 나는 그런 줄 알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카시트를 막 준비를 해갖고서 이제 했죠. 그래갖고, 이제 가지고 가서 애를 해가지고 카시트에다가 눕히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를 이렇게 다 입혀갖고, 카시트에다가 딱 하려고 하니까 애가 너무 작아갖고, 그걸 하려고 약간 잘 안 맞고, 이게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색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병원 쪽에서 그냥 안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전의식이 없이들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가? 그래갖고 저 결국은 카시트 옆에 앉아갖고 안고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일부러 저는 작은 거, 그때 데리고 나오려고 작은 카시트를 준비한 거였는데, 결국은 하여간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우기 했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하고 달랐었고요. 근데 그 외에는 딱 그것만 준비하시면 크게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몇 개 샘플을 뽑아봤는데 리스트 샘플을 뽑아봤는데 좀 뭐 비슷하고 그거 제가 이제 공통적인 것들만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 안 한 게 이제 보호대 정도 있거든요. 손목 보호대. 근데 이거는 이런 리스트에서는 필수인 것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그 실제로는 많이들 그렇게 다 쓰진 않아요. 근데 또 병원에서는 그 이 손목 보호대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보호대를 하는 게 목대도 그렇고. 또 좋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게 어느 의사 같은 경우는 저기라던데요. 그거를 사용해서 의지를 하게 되면 이 신체 몸이 그 자생력을 잃어서 거기에 자꾸 의지하게 돼서 그거 오히려 더 약해진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힘들 때는 해야죠, 뭐, 조금씩 어떻게. 도움을 뭐 얻고 대신 너무 그거를 늘 하고 있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수술하고 그 병원에서 간부들 중 복대를 하고 막 끙끙거리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 아니, 관련된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동안 어차피 그거 계속 하는 거 아니니까 며칠 그 하고 말지 않나요? 계속 하진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저는 회복이 됐다 보니 조리원 가서도 한 첫째 주 동안은 거의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제 병원이 또 퇴원을 일찍 시켜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 그때는, 그래서, 좀 그때 복대를 하면서 막 꾸정하게, 이러고 당겨가지고, 복대하면 안 좋다는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랬어요.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조리원을 모시지 그랬어요. 머나먼 곳이었는데. 보니까 저기 조리원이 거의 산골짜기인 것 네, 산골짜기였어요. 거의 붙박혀 있다고 할까? 유배지, 휴양지 이 개념이 이 휴양지인데 사실 보면 유배지야. 그렇지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애기들 로션이나 뭐, 이제, 우주복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겉에다가 하나 더 입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추울까봐. 아주 추울 때. 예, 추울 때.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여름은 저기 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보호 그 유두보호 크림, 모유 저장팩 이런 것들은요, 필요하신 분. 굉장히 그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네, 그렇죠. 이제 아파서 뭐 그렇긴 한데 그거를 그게 모든 케이스에 다 바르진 않거든요. 아파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거는 그 이후에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가 있었던 조리원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물품을 팝니다. 네, 맞아요. 다 이거 팔 예. 거예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정안 되면 신랑을 마트로 보내면 돼요. 아니면 인터넷 클리킹으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방법이 많기 때문에요. 맞아요. 당장 필요할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반드시 필요할 거 같은 거만 체크하셔가지고 따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요걸 미리 싸가지고 제가 아까 했던 것 같이 방에다가 미리 문간에 준비하시고 남편에게 주지시키는 거, 그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출산 그 가방 리스트는 얘기를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인터넷 좀 뒤져보시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쉽게 뭐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리스트만 뒤져보면 이걸 다 준비해야 싶어갖고 굉장히 강박관념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팟캐스트의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몇 가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닥쳤을 때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하시라. 본인의 결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출산한 경험 있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분은 뭐 필요하다, 어떤 분은 필요 없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건 필요하구나, 이건 좀 선택 사항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도 또 요렇게 뭐한 가지 이슈를 갖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길어지네요. 어쨌든 그러게요.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갖고 만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